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자력자 강인 말리마 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온 나라 천만 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는 국방과학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정신력과 기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주체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전략무기 체계를 완성하여 국가 핵무력 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에 또다시 통쾌한 승전포성을 울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적 전략무기 발전의 정소인 대륙간 탄도로켓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백두산 대국의 자주적 존엄과 영적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친 국방과학 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예를 안겨주셨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승무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 로켓 공업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핵무력 건설 대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 최대의 높이에 올려 세워두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백절불굴의 의지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피어린 결사전을 벌여 당의 주체적 핵무력 건설 위협을 자랑찬 성과로 받던 국방과학 전사들에게 따뜻한 다음내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로켓 강국 건설 구상을 받들고 천신만고하여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구상하는 전략무기 체계를 어김없이 내놓은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하늘 높이 떠받들고 온 세상에 내세워주고 싶어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핵무력 건설 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과 함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을 개발 완성해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히 깊이 회욕하시면서 반만년 민족사의 대수건을 풀어준 국방과학 전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세계 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이번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분석하시고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병진 노선이 천만 번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우리 공화국을 세계 최강의 로켓 강국의 전열에 올려세우기 위해 혁명에 대한 충실성, 열렬한 애국심, 고귀한 땀을 다 바치며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국방공업 정책을 잘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켓 연구개발 집단 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과 같은 혁명의 핵심 역량이 있는 한 두려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직한 혁명 전우인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최강의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성스런 투쟁에서 더욱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서시어 나라의 국방공업을 사회주의 강국의 병기창으로 튼튼히 다져주시고 백두산 대국의 영적 기상을 온 노래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선군 영장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었습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과 국민의 최고 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남을 모신 시계 표창,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남을 모신 시계 표창,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 김정일 청년영예상을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서승 자애론 어버이가 되시어 국방과학 전사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값높은 미훈의 창조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열애 같은 흠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하는 참가자들은 선군조선의 상징이고 존엄인 대륙간 탄도로켓을 만리 대공에 장피하게 쏴올린 거기세 거기백으로 적들의 가정되는 핵위협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위력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 완성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새로운 승리의 포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울려갈 충종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당및 국가표창 수여식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군자리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초체조선의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벼려나가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서를 위한 말마속도 창조대전의 전열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